일상에서 만난 하나님.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복음 훈련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한 주 동안 그 훈련 과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. 그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.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일어선다니 참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. 복음을 만난 아이들은 십자가 복음 앞에 반응하며 자기에게 실제가 된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.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왕따에서 벗어나보려고 폭력을 휘두르게 됐다는 13세 한 초등학생의 고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. 일장과 맞장을 뜬 후 힘장으로 불려줬고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아이들을 때리며 다녔는데 계속되는 폭력과 도둑질까지 죄의 열매가 점점 더 맺혀갔습니다.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쓰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.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난 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.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.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.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이의 모습에 제 영혼도 함께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. 또 자신의 상처에서 탈출한 아이의 고백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. 아픈 가족 때문에 식구 대부분이 다 끝장났다, 포기하자고 말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.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. 나는 학교에서 내게 있는 상처들을 숨긴 채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마음에 들지 않은 아이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혔습니다. 저 때문에 우는 아이가 생길 때마다 전 왠지 모를 성취감에 쌓였습니다. 계속해서 나는 내 상처 해결하기에 바빴고 이 상처로 가족들을 이용했습니다.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음란물도 받습니다. 저는 죄의 노예였습니다. 그러나 강해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원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.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. 모든 세대에게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. 복음 앞에서는 어떤 장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. 기도합니다. 주님,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영화롭게 해주세요.